역밤대로 너를 초대해. 마음껏 컨트롤해봐. 현실은 없으니까. 너 뭔가를 선택해. 그게 네 선택일까. 똑바로 봐. 길을 진 건 바로 나야. 밤을 다 뒤집어 점점 빠져들어가. 넌 트리게 걸려 또 걸려. 한계를 넘어가 주인공은 바로 네가 될 거야. 마음껏 소리쳐봐. 관객은 없으니까. 이 순간을 맡기게. 순간일 뿐인 거야. 똑바로 봐. 지금 바로 나야. 밤을 다 뒤집어 점점 빠져들어가. 넌 트리게 걸려 또 걸려. 완벽해. 배팅이 끝나는 순간 너는 없는 거야. Game over. 진짜유 찾아내봐. 진짜 너를 발견해봐.